조선노동당의 불패성을 외국인들이 찬양했습니다. 타이 주체사상연구조직위원장 기내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드드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과 같이 장관기간 사소한 침체와 답보,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킨 당은 이 세상에 없다고 격찬했습니다. 수리아 디마스크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사베르 발룰은 위대한 역사와 전통이 굳건히 계승되는 당은 필승불패라고 하면서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김종은 동지를 모신 조선노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 밑에 드드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업이 빛나게 완성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